사랑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재개발 함께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라디오 공개 방송을 하고요. 언론 재개발 행동하는 라디오.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릴 소식은요.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기쁜 소식이 있죠. 행동한 라디오 언론 재개발. 언론 재개발.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재개발. 언론 재개발 행동하는 라디오. 들어보시겠습니다. 페인 라디오입니다. 네. 목요일 방송 함께하는 삶, 함께 가꾸는 삶의 정원. 네. 화요일 스트러글 뉴스 투쟁 라디오. 떴다. 용사. 시스터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의사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계속 위축되어가는 상황, 전기통신 기본법 완전히 그 상문화된 이런 법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될 것 같고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왜 내놓지 않는지, 그리고 검찰이 책임이 기각같다다며 왜 그 증거를 수사기록 내놓지 않는지에 대해서 떳떳한 말을 해라.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거의 매주 사건이 생겨요. 사건. 예. 예. 죽음을 더럽히지 말아라 정치적인 얘기에서. 근데 사실 순전히 정치적인 작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정치의 배후에 진짜 개발을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명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비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누구나 철거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 전경 서 있는 전경차들 때문에 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주변. 용산 참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서우면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연행하고 이런 일을 또 벌였습니다. 그 정권이 이런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또 검찰 수사도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에코드 철거민들이 지금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하냐고요? 철거해제 전다고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하냐고요? 철거해제 행동한 라디오 언론 재개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민들의 소식, 우리 한국 민중들의 투쟁 소식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네, 언론 재개발 함께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용산 촛불 방송국 레아. 언론 재개발 행동하는 라디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의사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계속 위축되어가는 상황, 전기통신 기본법 완전히 그 상문화된 이런 법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될 것 같고요.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죠. 네, 이번 주도 많은 행동들이 이곳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